감히 야박하는 말들면 많이 그걸로 그냥 가지는 매력을 다 긁어나니 아마니 기준 전에 엄청 타고나미 타입은 아닐 거야 부추나미 What I mean is 뭐라 말하긴 어렵지만 for the time being 사로잡혔단 거 The way she walks, the way she talks 내 다른 여자 향한 시선은 가로막혔단 거 한쪽만 하고 나오기 거리가 덜 마른 듯한 그 머리와 뼈리와 clean 사이 어딘가 자리가 노차림과 거의 딱 황금 비율 넣어오르니까 이른 아침 날 만나기 위해 준비했다는 사실이 신기해 수는 고비리들이 이런 느낌인가 남아도 혹시라도 그녀 맴도는 애들 있다면 go and tell them I'll get ready for the battle 남아도 혹시라도 그녀 맴도는 애들